크고 성대한 교회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소년이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예수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저처럼 가난한 아이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대요. 그러자 예수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곳은 나도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란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몬트리올 예수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페레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12번째 곡, 육신은 죽어도. 몬트리올 예수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노래 페레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12번째 곡 육신은 죽어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카드값이 워낙 비싸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수를 세어보니 딱 10명이네요. 물론 FM 영화음악 역시 거기에 포함되고요 하면서 광주 서구 진월동 현대아파트에서 연민정씨가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중요한 사람의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서울의 제이씨라는 분도 직접 만드신 예쁜 카드 보내주셨고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기용 학생 편지와 카드 그리고 직접 그리신 봉투 잘 봤습니다. 전경준 학생은 늘 하이텔로만 접하다가 글씨를 보니까 좀 새롭네요. 카드 역시 잘 받았습니다. 올해는 제가 카드 보기 정말 터졌나봐요. 이렇게 카드를 많이 봤더니 제가 편지를 늘 쌓아두는 우편함이 있는데요. 작은 상자, 큰 상자죠.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모든 편지를 담아뒀는데 그게 이제는 상자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사과 박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의 이명석 씨, 서울 서초구 반포1동의 강덕현 씨에게 분카드도 잘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들을 받으니까요. 이 밤이 저에게도 외로운 밤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No More Lonely Night. 오늘은 노르딜부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When wrong will you scold me? When lost will you find me? But they told me I'm meant to be faithful and walk when not able and fly till the end, but I'm only human. 경북 영천 신령면의 보디가드 씨, 정말 거기 계셔 주실 겁니까? 카드를요, 아주 멋있는 보디가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카드 잘 받았습니다. 띄워드린 곡 잘 들으셨죠? Free Willy 중에서 Will You Be There.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마이클 잭슨 맞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어요. 하이텔에서 홍승표 학생이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에서 최은성 학생이 예쁜 카드에 사연 담아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호민영 씨의 글도 잘 받아봤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연말 특집,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린 그 연말 특집을 방송해 드립니다. 올 한 해 개봉된 영화와 영화음악 베스트5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코너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신년 특집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신년 선물인데요. 영화 퍼펙트 월드의 시사권입니다. 케빈 코스트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죠. 1월 20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엽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힘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적으셔서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100분을 추첨해서 시사권을 두 장씩 보내드리고요. 또 그 100분에게는 영화 속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쓰고 나왔던 멋진 선글라스도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곡은요. 목동에서 하트하트 규, 사랑사랑 규라고 아주 예쁜 카드에다가 사연을 가득 담아주신 분, 그리고 크리스마스 is a time for love라고 그런 사연이 적혀져 있는 예쁜 역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신 서울 중랑구 면목 6동의 이아림 씨께 띄워드릴게요. 부산 해운대구 중일동의 하상민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베스트 키드 2편 중에서 Glory of Love입니다. 피터스 트라이너입니다. 영화 베스트 키드 2편 중에서 페트 세트라의 노래 Glory of Love 오늘의 주제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성일씨 영화평론가 정성일씨가 나오셔서 새로운 영화 읽기 영화 보기에 새로운 묘미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늘 집에 있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크리스마스에 방콕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방에 그냥 콕 박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오늘 그 방송국에 와보니까 정은임 씨한테는 제가 상대가 안 되지만은 저에게도 예쁜 엽서들이 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우선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님하고요, 손형규님, 그리고 이현철 학생, 그리고 성함은 안 밝혀주셨는데 빛센님이라고 하신 분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에 아직도 그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제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1년을 한번 결산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보내주시고 있는 엽서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까 하고 이렇게 저도 한번 여러분들 틈에 끼어서 10편의 영화와 그리고 올해의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또 실망스러운 작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성일 씨가 보시는 네. 먼저 그 뽑은 영화는 그 베스트 10 리스트입니다. 이 베스트 네. 10 리스트는 개봉작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볼 수 있었던 93년에 볼 수 있었던 영화 10편을 뽑았습니다. 금년에 본 영화 중에서 저보고 단 한 편의 영화만을 선정하라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영화관이 아니라 비디오로 본 작품입니다. 네,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스토리만 그야말로 랩 가수처럼 이리저리 떠들며 소개했었던 바로 그 영화 크리지스토프 키슬롭스키 감독의 10개입니다. 예. 이것은 모두 10편으로 출시되어 있고 이 영화 10편을 보기 위해서는 거의 10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만찮은 노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영화는 정말 제가 맹세코 이야기하건대 여러분들이 평생 영화를 보시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작품입니다. 10개에서 키슬롭스키 감독은 일상생활의 기적과 그리고 10개명의 계율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거기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모르는 자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에게 그 섭리가 보이는 10개의 계명을 차례차례 추적해 들어갑니다. 키슬롭스키는 이 영화를 10년간 준비해온 시나리오로 준비가 끝나자마자 1년 6개월 만에 단숨에 완성시켰습니다. 안드레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살아생전에 키슬롭스키를 보고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키슬롭스키는 타르코프스키가 86년도에 세상을 떠난 이후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그의 능력을 만천하에 증명시킨 셈입니다. 아마도 10개는 영화사상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 불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신정이 오기 전까지 금년에 내가 놓친 영화 뭐 없나 하고 비디오샵에 가서 작품 뒤지신다면 이것은 고르셔야 할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올해 최고의 SF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10년 전에 완성되어서 비로소 이제야 감독판을 볼 수 있었던 리들리 스캇 감독의 블레이드 런너야말로 금년도 최고의 SF 영화이며 지난 10년간 만들어졌었던 SF 영화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블레이드 런너에 비견할 만한 SF 영화의 걸작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우주 오디시 외에는 이 영화에 견줄 만한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들리 스콧 감독은 아마도 그 비주얼한 센스와 영화를 끌고 나가는 연출력만으로만 얘기한다면 금년 하반기에 개봉된 델마와 루이즈가 한 수 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 자신은 자신이 이런 걸작을 찍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는지 모를 만큼 그야말로 완벽한 팀워크로 마치 비틀즈 멤버들이 그 개개인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아티스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 명이 모여서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걸작 앨범들을 차례로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로 리들리 스콧은 최고의 멤버들로 최고의 영화를 만 셈입니다. 아마도 리들리 스콧에게는 다시 이런 순간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93년은 또한 깐느 영화제 수상작들의 홍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초반에 깐느 감독상을 받은 영화 3편이 동시에 개봉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빔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 로버트 알트맨의 플레이어, 그리고 에밀 쿠스트리차의 집시의 시간입니다. 물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가 본 영화는 에밀 쿠스트리차의 집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감독상을 뽑는다면 그래서 진짜 깐느 영화제에서의 감독상은 프리드 미장센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진짜 미장센을 보여준 걸작이라면 그것은 로버트 알트맨의 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알트맨은 이 영화 속에서 퍼즐과도 같은 솜씨로 영화를 종횡무진 엮어 나가면서 영화 속의 영화 그리고 영화 속의 현실 다시 그 현실 속의 영화를 넘나들면서 60년대의 페데리코 페리니가 8과 2분의 1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또 70년대 프랑수아 트리포가 아메리카의 밤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로버트 알트만은 90년대의 플레이어에서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갖고 10년 만에 영화 현장의 필드로 돌아옵니다. 특히 첫 장면 7분 10초의 박진감 넘치는 롱테이크도 압권이지만 네. 영화 중간에 수태에 나오는 줌과 트랙을 결합한 다중화면 구성들은 인물 속의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이 상대 인물의 마음속의 풍경화가 되고 있는 그래서 대화 속의 대화라는 연출을 깐느에 선보여 비평가들로 하여금 만장일치의 격찬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은 금년에도 지름길이라는 영화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9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92년에 천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뽕네프의 연인들의 레우스 깨락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93년의 천재는 저는 여기 시릴 꼴라르가 있었다고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시릴 꼴라르는 세베지 나잇이라는 영화 단 한 편을 남기고 떠난 그야말로 아까운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릴 꼴라르는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야말로 쫓기듯이 찍어나가는 그 광란의 영상 스펙타클의 절박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카메라로 남긴 유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랭보가 써나간 바로 그 식기들처럼 화면 화면이 진실로 또 진실이 주는 박력으로 그리고 거기에 담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황홀한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릴 꼴라르는 이 영화 속에서 감독, 주연, 편집, 부분 촬영, 게다가 음악, 다이얼로그, 또 세베지 나잇 자체를 한 권의 소설로 엮은 책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베지 나잇을 남겨준 셈이고 그리고 불행히도 이 불행했던 영화인은 그저 한 편 속에 담겨있는 자기의 애정을 우리에게 남겨준 채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셈입니다. 금년에 숨은 걸작을 찾으시는 그 열렬한 컬트 영화 광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원체 많은 영화가 소개되다 보니 경쟁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톰 에고이안 감독의 이 캐나다의 숨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받지 못한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데요. 아톰 에고이안 감독이요? 예, 이 아톰 예. 에고이안의 어저스터라든가 그리고 앙드레 데스네가 찍었고 줄렛 비노슈가 데뷔작이었었던 아마도 뽕네프의 연인들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웠었던 그 클로즈업을 기억하시는 관객들에게는 빛나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랑 데뷔 그리고 숨은 듯이 개봉되어서 숨은 듯이 사라져가고 아직까지도 비디오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페르스 야드론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 네. 또 마틴 스콜시즈가 기획하고 영국에서 온 스티븐 프리어즈가 무시무시한 필립 누아르로 완성시킨 그리프터즈 그리고 제임스 폴리가 데이빗 마멧의 시나리오로 완성시킨 핏빛같은 실내 극영화 그야말로 숨막힐 듯한 연기자들의 답답한 인생이 쉴 사이 없이 벌어지며 대사가 난무하고 그 난무하는 대사 속을 카메라가 헤엄치듯이 돌아다니는 글렌겔리 글렌로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편이라면 저는 제임스 폴리 감독의 글렌겔리 글렌로즈입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알파치노와 잭 레몬 알란 아킨이 보여주는 세일즈맨 세계 속의 그 비정함과 인생에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저 잘 만들어진 영화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또는 이 프로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래서 아늑하게 그저 프로만 듣고 영화만 좋아하시는 그 청취자분들 바로 그 친구분들일지도 모르는 거리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친구들에게는 이 영화는 감동이 아니라 눈물과 분노 서린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금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고 비디오로도 출시되어서 우리나라 비디오 시장이 커지긴 커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 것은 데이빗 린치가 총지휘를 한 30부작 트윈픽스입니다. 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컬트 영화 정신의 총결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의 명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로라 팔머를 죽였는가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얽히고 얽혀서 나중에는 범인이 밝혀져도 그 범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데이빗 린치의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코미디와 MTV와 허러와 멜로와 웨스턴과 필립 누아르와 텔레비전을 한 대 섞어 넣어서 이리저리 뒤섞은 다음 그 누구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영화 스타일로 창조적으로 완성해낸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컬트 영화 사상 그 집대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영화일 것입니다. 네, 이제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의 금년에 있었던 영화 페스티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것은 페미니스트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든 많은 영화들을 소개했고 그리고 보임이라는 그 영화 단체에서 만든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네. 선보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장일치로 평가받아 마땅한 영화는 트린티 민하가 찍은 성은 비에트 이름은 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트린티 민하는 베트남 출신의 56년생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실제 만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정은임 씨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크겠네요. 네. 이 트린티 민하는 하지만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녀는 문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이고 교육학 박사이고 그리고 마르크시스트이고 페미니스트이고 포스트 모더니스트이고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그야말로 정은임 씨처럼 그 재능이 온갖 재능이 만발하고 있는 열혈 여성인데요. 이 뭔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트린티 민하가 찍은 사건 비에트 이름은 남에서는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베트남에서 아시아에서 여자들이 여성으로 산다는 조건을 물어봅니다. 특히 트린티 민하는 종횡무진하는 그 지적 요설과 시적인 기록 장면들 그리고 첨단의 미학으로 이루어낸 편집을 통해서 지금 영화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한 그 영상 미학의 최전선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그 금년에 있었던 영화 페스티벌 중에서 중요한 그 영화제였었다면 영상 자료원에서 했었던 레이몽 드파르동이라는 감독의 영화 12편을 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막의 포로는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1990년에 깐느 영화제에 출품되어서 까에디 시나브르터 그해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아 마땅한 걸작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저도 거기 동감입니다. 이 레이몽 드파르동 감독은 원래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그는 사작가로 시작해서 카메라를 들었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저널리스트적인 감각으로 영화를 찍어나가다 점점 그 다큐멘터리가 자기 성찰적인 영화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는 다큐멘터리적인 방법으로 드라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포로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영화의 주연은 산드린 보네리입니다. 이 영화는 한 여자가 사막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중동인들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나기까지가 이 영화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프랑스 여자가 중동인들에게 납치된 그 서스펜스와 숨막히는 추격전을 다뤘을 터인데 이 영화는 영화 전편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어나갑니다. 게다가 영화 전체를 통해서 대사라고는 10마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나간 방법은 토키 영화 시대에 그리고 칼라로 찍은 무성 영화의 다큐멘터리적 픽션을 만들어버립니다. 영화는 산드린 보네르가 등장하여 움직이고 있나라면 이 장면 전체가 롱테이크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카메라는 한없이 뒤로 물러서 있는데도 언제까지나 마치 영화가 정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영화가 한없이 이어집니다. 상영 시간은 2시간이지만 레이몽 드파르동은 이 영화의 장면을 한없이 그 리듬을 네. 늘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보는 소감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을 꾸는 것처럼 잠을 자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93년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이 영화가 빠진다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영화 서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 동원에서 그리고 작품으로도 또 화제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최고를 이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영화는 흥행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상해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을 한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 감독 조연 각본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그 장르의 리얼리즘이라고 불리울 만한 세계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신화가 완성된 다음 그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리얼리즘에 관한 비극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가 라스인드라도 된 것처럼 아주 장중한 비극을 펼쳐 보입니다. 네. 자, 이 서편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는 긴 말이 필요 없는 영화고요. 한번 정성일 씨가 뽑은 10편의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디오로 출시된 거죠. 쉽게,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플레이어, 사베지 나이트, 글렌게리 글렌로스, 트윈픽스 역시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고요. 성은 비에트, 이름은 남. 참 개봉되지 않은 거라서 사람들 듣고도 지금 속이 아플 것 같아요. 레이몽드 파르돈 감독의 사막의 포로, 서편제, 용서받지 못한 자. 자, 그 중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의 클라우디아의 테마 듣고 얘기 계속하시죠. 클라우디아의 테마,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건가요? 이 베스트 10을 뽑았으니 이제 올해의 실망도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가장 실망한 영화는 유감스럽게도 스파이크 리 감독의, 제가 정말 응원하는 스파이크 리의 말콤 X입니다. 네. 이 영화는 야심적이긴 했지만 그가 아직 대작을 연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스파이크 리는 영화사상 최초의 흑인 베트남전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데 신작을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의 여우주연상은 5명입니다. 이 5명 중에 첫 번째는 피아노의 헐리 헌터입니다. 네. 그녀의 침묵 연기는 오히려 제인 캠피온의 연출을 능가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손가락이 잘려서 물끄러미,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늘을 쳐다보는 그 장면에서는 감히 제인 캠피온조차도 컷을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또 델마와 루이즈의 수잔 세런든과 지나 데이비스는 그야말로 그녀들 자신의 연기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특히 여자의 우정과 각오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이 영화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두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어떤 남자들이라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장 충격적인 영화로 손꼽힐 크라잉 게임의 미란다 리차드슨은, 저는 이 영화 속에 나온 게이 연기보다도 또 퍼거슨으로 나온 친구보다도 2층 이 여자를 첫손 꼽습니다. IRA 요원으로 나와서 끝까지 복수하러 쫓아다니다가 죽어가는 그 연기 속에서 그녀가 아니었다면 닐 조던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우스 오브 스피릿에서는 그야말로 메릴 스트립과 글렌 클로즈가 처절한 연기 경쟁을 벌립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글렌 클로즈는 마지막 순간 정지의 연기로 메릴 스트립을 압도합니다. 글렌 클로즈는 마지막 순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여자 연기 최고의 연기자라면 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리프터즈의 안젤리카 휴스턴입니다. 필름 누아르 사상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팜무 화탈. 네. 남자 끝장내는 여자. 아니, 네. 연기로 안젤리카 휴스턴은 그 무표정한 마지막 모습 속에서 다른 모든 연기자들을 말 그대로 묻어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의 남우주연상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알파치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알파치노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여인의 향기에서의 그 눈먼 대령역의 알파치노가 아니라 네. 인생에서 지치고 지쳐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것 같은 글렌길리 글렌 로즈에서의 알파치노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는 엉터리지만 도마뱀 왕 연기로 영화에서 불 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영화 내내 시종일관 폭소를 터뜨리게 만드는 슈퍼마리오의 그 데니스 호퍼입니다. 예. 세 번째는 역시 영화는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짐 모리슨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명연을 보인 도어즈의 발 킬머가 네. 짐 모리슨에도 필적하는 라이브 스테이지 연기로 또 노래 솜씨로 팬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일 발킬머가 도어즈의 연기를 어떻게 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GAG 사단의 바로 그 특급 비밀 속에서의 네.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보면은 발킬머가 타고난 가수 흉내의 명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천사의 시의 브루노 간즈에게는 영화가 열리면 알스다스 킨트 킨트바 아이가 아이였을 때라는 정말 천사라면 저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영혼을 울려주지는 않을까 싶을 그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시작하는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브루노 간즈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저는 이 모든 남자 배우들이 다 동원되어도 이 연기자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거리실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니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요. 네. 그 목소리를. 알라딘의 지니 로빈 윌리엄스는 세르데 네. 나이트 라이브를 방불케 하는 박력만점의 개그로 영화 내내 236가지 등장인물로 계속 변신하며 네. 우리들을 시종일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즈니는 금년 남우주연상을 낚아챈 셈입니다. 예, 지금 네 93년의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 그리고 여우 가장 그 만족스러운 여우 주연들 남우 주연들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참 실망도 큰 법인 것 같아요. 말콤 엑스를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들은 홀리 헌터,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든, 텔마 루이스에서요. 그리고 크라잉 게임에서의 미란다 리처드슨, 그리프터스에서의 안젤리카 휴스턴, 그리고 영혼의 집에서의 글렌 클로즈. 남자 배우들은 여인의 향기에서가 아니라 글렌길의 글렌 로즈에서의 알파치노, 그리고 슈퍼마리오에서의 데니스 오퍼, 도어즈에서의 발킬모,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의 브루노 간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딘에서의 지니,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간 더 남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오늘이 올해로는 끝인가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니 아저씨 목소리 들어야죠. 로빈 윌리엄스가 부르는 Friend Like Me, 알라딘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herry's already had a thousand tales. Master, you in luck, cause up your sleeve you got a brand of magic never fails. You got some power in your corner now. Heavy ammunition in your can. You got some punch, pizzazz. You got who and how. See, all you gotta do is rub that lamp. And I'll say, Mr. Announcer, what will your pleasure be? Let me take your order, judge it down.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Life is your restaurant, and I'm your manager. Come on, whisper what it is you want.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Yes, sir, we pride ourselves on service. You're the boss, the king, the shine. say what you wish. It's your true dish about a little more baklava. As I'm a column A, try all of column B. I'm in the mood to help you, dude.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No, my. No, no. A little hat. Can your friends go woo? Well, look at here. Can your friends go abracadabra? Let it rip! And then make the sucker disappear. Why don't you sit back your bonky hide? I'm here to answer all your business friends. You got me bona fide ass, 35. You got a genie for a child to pay. I got a power edge to help you out. Do what you wish, I really want to know. You got a list. 3 miles long, no doubt. Well, all you gotta do is rub like a hoe. Mr. Aladdin, sir, have